유리같이 반짝이는 드레스 입고 이제는 거울 앞에 돌아온 여자 사랑을 지우고 이별을 지워도 가슴은 너무 아득해라 그런 사랑이 잊혀진다고 누가 이별은 잊혀진다고 말은 왜 했나 오늘도 거울 앞에 드레스 입고 눈물을 감추는 반짝이는 드레스 입고 이제는 거울 앞에 돌아온 여자 사랑을 지우고 이별을 지워도 가슴은 너무 아득해라 그런 사랑은 잊혀진다고 누가 이별은 잊혀진다고 말은 왜 했나 오늘도 거울 앞에 드레스 입고 눈물을 감추는 여자 드레스 입고 눈물